널 어쩌면 좋을까 이런 맘은 또 처음이라 Up and down이 좀 심해 조절이 자꾸 다른데 하나 확실한 건 I don't play the game 우리 진짜 Yeah, 들어치는 아마 흥미로운 It's hot, let me just hop 어떻게 널